Yo, we got basic. We got swings, mom. Swing, 배 좀 나왔다고 가서 평가해. 주차장으로 갔대. 너는 성가대처럼 소리가 온누리에 울릴 거야. 그래 지금은 네 표정이 구릴 거야. 두 시간 뒤에 나는 키싱 on you. 그런 것도 뚱땡이의 키스 공격이라고 부르지. 삭혀 디스크 워너. 아까만 기억하니 너 못 겁받대. Two things I like. Hoes and hoes and out there. 스니키가처럼 코너로 대기하고 있어. 그냥 기다려. 뭐 심하려. 오빠라고 불러봐. 예 아까 그래서인지도 배로 웃기네. 난 화난 백인처럼 조직고 부시네. 난 무식해. 술이 들어가면 그 성질이 되라 수십 배로 커지지. 엉덩이 마사지 받는 애 총구처럼 반칙하지 말고 튕겨. 농구처럼 요즘 유행하는 운동류 배로 recognize. 친구가 네가 짱 먹는데 yo exercise. 달리자 달리자 모든 시기 한꺼번에 받는 일이 나는 이기기 위해 숨겨둔 비기 실력이지. 모든 비리는 나는 애들부터 그녀 지키지. 썩은 미끼 따윈 버려 어디 가니 don't kick it. 선수 중에 선수 베이스꺼 here I come. 족보도 없는 놈들을 베켜 where the fucking from. 나 호스윙을 휘둘러도 홈런 아니면 안타. 크리스마스 나 휴가 내고 놀러 나간 산타. 베이스기 여기 있어 모든 섹시 미시스. 내 주위에 몰려들어 퍼붓는 fucking kisses. Yeah, Jeff and overclass baby. 너랑 나 사이엔 벌써 over that scheme. 색치와 산티의 차이로 let me teach you.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잔 쭉 들이켜. 하필 이럴때 전화가 고고지 미안하긴 이것도 전에 이미 썼던 거지만. 아 코리며 싸 보이는 애도 섹시해 보여. 난 취한 애들은 모두 택시로 넣어. 진실된 교감을 원하는 beautiful lady. 오늘 밤 내 침대 위엔 어 우리도 maybe. 오늘 밤은 나랑 달려봐 to the max. 부터 집까지 꿀리지 않는 내 spec. 참을 수가 없는 너의 hips and legs.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없을 sex.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참하고 조신한 애들은 가. 내가 맞으면 곧바로 암키로 둔가. 파스윙은 애들 마와. 이왕이면 그냥 맛. 노는 애들보다는 산차 산업종 사자가 좋아. 스트레스도 나 받았어. 한꺼풀 벗기면 줄줄 자동으로 알아서 썼지. 그런 애들은 말야 지금 시청 앞 같아. 왜 촛불을 켜고 부드럽게 손가락 뗐더니 난 폭한 반은 물대포. 이건 장관이다. 잠깐만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폰으로 좀 찍게. 오케이 이제 너도 내려가줘 밑에. 우리 너를 지배할 권력이 여기 있으니 얼룸처럼 알았어 기어. No bitch don't even think about kissing me. 입 냄새 나 you drank last of beer. 남친한테 가서 빌어 사랑 원하면. 나랑은 짐승처럼 아마 너라면. 오래 갈지도 몰라 그럼 우린 반려동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금 사격물. Yo let it be up in hell. 전부 다 여자 꼬시고 먹고 받고 빨고 씹어. What? DJ swings to basic and me. 어제 우린 발정 난 내 말이 침팬지. 밤새도록 여자 꼬시려고 작업했네. 어젯밤 여기 what I'm do 하루 된 해. AU swings 넌 알지 내 방식이. 뿐이 하나 보여서 바로 뒤로 갔지. 말 한마디 없이 곧장 고고시 나랑 같이 내려갔지. Fucking 홍콩 shit. 네 맨피스